주조 에스파냐 왕국 특명전권 대사가 3월 28일과 29일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외무성 유럽 담당 부상을 의례 방문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외무성 대외경제성 조선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중앙위원회의 해당 일꾼들을 만났습니다. 쌍방은 현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쌍무관계의 발전 문제를 토의했습니다. 조선 측은 미국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참수작전 평양 점령 실행을 목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음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에 대하여 통보했습니다. 특명전권 대사는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정세가 완화되어 조선과 유럽 나라들 사이의 협력 관계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